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마이크 잘 들립니까? 괜찮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만남을 통해서 뭘 느끼고 있냐면 정말 우리 삶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구나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 저한테 막내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중2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너무 힘듭니다. 마이크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부모님도 포기한 상태고 이제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막 정말 잡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화도 내고 또 달래기도 하고 온갖 그 술술을 다 써도 도대체 지 마음대로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거를 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을 이번 한 주 초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금요일쯤에 목요일쯤에 그 저희 학생 중에 한 분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으시긴 하셨는데 뇌 그 문제가 생기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해서 뭐 정신인 드시고 이렇게 알아보고 하고 계시지만 상당히 그게 힘든 수술이기도 하고 또 그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어렵습니다. 그 뇌종양인데 저희 아내의 작은 엄마가 그 뇌종양으로 인해서 한번 쓰러지고 수술을 했는데 거의 4년 동안 정말 가족 모두가 힘들었고 또 본인도 엄청 힘들게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사실 그거를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 학생들 그 고등학교에 한 명 있고 중학교에 한 명 있는데 이 두 친구를 바라보고 이렇게 무슨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참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형만 왔더라고요. 동생은 안 왔고 형은 와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네 그냥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같이 막 울었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는 진짜 해결할 문제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은 아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인간관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 이제 병 같은 것도 쉽게 이제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 뭐 이게 어떤 좀 뭐랄까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죽음이란 것도 우리에게 언제 어느 순간 다가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죽음 얘기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네요. 우리 그 목요일 날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세요. 근데 그 교회 안 다니시는 아버지에게 교회 다니는 친구분이 계셨어. 그 친구분은 집사야. 근데 이 집사님한테 전화가 딱 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이 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니까 무슨 얘기를 해줘야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야 봐라 정말 인생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참 그렇지 않냐 하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집사님이니까 뭐라고 하셨겠어요? 교회 가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믿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야 그러니까 술 먹으러 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놀고 먹자는 거야.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완전 웃었죠. 네. 아 역시 또 이렇게 교회에 막 다니는 분이 계시는구나. 집사라는 직책은 받았는데 과연 구원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얘기한다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지 않는다면 그분이 한 얘기가 그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맞아요. 그러면 인생에 무슨 도대체 희망이 있습니까? 어?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산더미처럼 있고 여러분들 분명히 마주하게 될 거고 심지어 우리 죽음이란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막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막 즐기다가 은행에다 대출 엄청 받아가지고 막 쓰다가 죽으면 돼. 어?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까요?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지옥 가지 않을까? 혹시 내가 착하게 살면 또 천국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양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전쟁하는 거, 재난과 기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해 볼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인간이 절망을 느끼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절망을 느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한테 사실 죽음이란 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란 걸 직면하면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마치 죽음은 없는 것처럼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 아니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내가 여러분들 오는 거는 순서가 뭐 있잖아요. 제가 먼저 왔잖아요. 근데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렇죠? 내가 한가 왜 이렇게 좋아해. 가는 거는 여러분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죽음이란 게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내일은 또 오겠지. 그렇죠? 오늘 즐기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심각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꾸 잊으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신앙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진짜 진정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그것을 직면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사실 우리는 절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만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은 아무 문제가 없고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즐기다가 먹고 마시다가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지막에 그 죽음이란 거에 앞에서 정말 덜덜덜 아마 떨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한 분, 그분은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7절에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되는 것을 뭐라고 했죠? 우리 삶에 직면한 내가 지금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용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과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면 병의 문제를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고쳐주기도 하죠. 그리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게 뭐예요? 막 바다 위를 거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출렁이던 바다가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삶의 기적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그런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뭔가 놀래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면한 그 직면한 어떤 그 현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우리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병이 들고 뭐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죽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줘도 우리는 어차피 늙어서 여러분들 병들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죽지 않는 거 봤어요? 건강하게 끝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튼튼하게 살다가 갑니까? 모든 사람이 병들어 죽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정한 그 구원은 뭡니까? 진정한 문제 해결은 뭐예요? 병이 있어도 그 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죽음이 있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고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리고 그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죽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거예요. 자신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능력.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는 능력.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우리 삶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문제들, 우리 삶에 경험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그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 죄 때문에 온 그 근본 문제의 그 뿌리를 뒤바꾸는데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능력,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새 생명을 얻은 신자는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고생하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 사는 동안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병도 걸리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나사로는요, 개가 와서 헌데를 뭐 그게 종양이라고 뭐 위기한가 뭐 그러고 하는데 그걸 와서 핥아도 개가 와서 막 그 더러운 걸 핥아도 뭐야 쫓아보낼 힘도 없는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그런 고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부자는 그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로 살아도 진짜 부자로 사는 삶이 있고, 부자로 살아도 진짜 거지로 살 수밖에 없고, 영원히 거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고 영원하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세례는 왜 받죠?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는 왜 받습니까? 알아요? 내가 물어보면 모르고 받는 청년들이 태반이야. 그냥 교회에서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고. 그럼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인이. 왜요? 그 물에 잠기면서, 지금 우리가 그 약식으로 물 뿌리잖아. 원래 침례교가 하는 게 정식이야.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 물이라는 심판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줘야 되는, 죽고 다시 살아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사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세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주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동일하지만 죄는 없으시다 했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뭘 이해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결국 그분이 앞으로 자기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자리로 살아갈 것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는 길을 갈 것임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과 멸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실 것을 지금 이 세례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가가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15장에 나오는데 두 개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겠습니다. 자, 10절 잠깐 보세요. 10절 보시면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죠. 자, 마가복음 15장 38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자, 그 1장에다 손가락 껴놓고 마가복음 15장 38절 또 뭐라고 하고 있는지 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 찢어졌다 이 말과 앞에 나왔던 갈라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신약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보세요. 자,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11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듣죠. 자, 마가복음 15장 39절 보세요. 39절. 아까 읽었던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도 이 첫 장면하고 이 마지막 장면이란 말이야. 그것도 갈라지고 갈라진 다음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38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마가복음 10장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시는 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잔이 곧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와 지금 죽음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삶이란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으시는 그러한 길이고 그러한 삶이고 그러한 죽음이심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세례가 예수님의 받는 세례와 다릅니다. 또 어떤 일이 이뤄집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분명히 요단강에는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을 지금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는 세례와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르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뭡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세례를 통해서 살아가겠다고 하신 그 삶은 죽으러 간다는 거고 죽겠다는 거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죠. 물론 당신이 원하셨긴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기의 자신의 의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그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례 받으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무엇을 한다 해도 그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겠지, 내가 교회 더 잘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정말로 그 어떤 인간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그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왜 순종하고 왜 봉사하고 왜 헌신합니까? 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잘해주길 바래서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더 좋은 목사, 내가 더 훌륭한 목사가 되고자 하는 나를 늘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내 사랑한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소리는 예수님만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사는 그 어떤 인간들 중에 이러한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길은 딱 한 개입니다. 그건 뭐예요? 뭘 잘하고 뭐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높이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감사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리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것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알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가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닫혀있던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죠. 닫혀있던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단절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생과 상관없이 비참한 멸망에 처해질 운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드디어 저주의 땅에서 벗어나서 복의 세계인 하늘나라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의 죽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모든 죄인을 용서의 은총 아래 살게 하시고 그 용서의 은총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실 길이 되시는 겁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래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 하늘의 그 나라의 관점과 그 마음으로 살아갈 세상이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둘기가 또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비둘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노아 생각 안 나세요?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후에 그 세상에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날려보내죠.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냈는데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보냈더니 살구나무 가지를 갖고 와서 아 다시금 세상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비둘기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는 자리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새로운 세상이 열렸구나. 아 하늘과 연결된 삶, 하늘의 나라의 어떤 그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열렸구나. 예수님을 인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존 우리의 눈으로 세상이 말해주는 시각으로 그렇게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세계를 예수님의 눈으로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존의 우리 세상에 대해서 점점 마음을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 진정으로 우리 삶에 참된 가치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오직 예수님만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 가운데 나타난 그 현상 있잖아요. 그리고 들리는 그 음성은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제자들한테도 항상 오해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더니 꼴이 그게 뭐냐? 이렇게 우리를 빙정거리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자라면. 그러나 여러분들, 네. 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얘기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여기시고 사랑하느냐에 있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좋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다고 했어요? 다 까먹었죠? 로마 시대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눈물 흘린 자들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답이에요. 뭐예요? 너희가 앞으로 편해질 거다, 행복해질 거다, 로마의 그 국교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로마의 국교가 돼서 기독교가 거의 망하게 되잖아. 여러분 알죠?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북한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해서 지금 이렇게 아무 그 뭐야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져가지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잘하세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버린 걸지도 몰라.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영웅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존 세상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에 갇힌 우리에게 하늘의 통로로 오신 것이고 사망에 처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신자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뭐예요? 그 예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같이 고백할 텐데 매주 부르죠. 여러분 주일날 왜 반주 좀 해줘요. 은지야. 지금 진짜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아까 우리 청년들한테도 청소년들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결국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다는 건 뭐냐면 마치 현미경으로 공기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공기는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거고 없어서는 안 된 건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 안 하면서 감사도 안 하면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 살아가잖아. 근데 정말 중요한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살고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며 사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를 아시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축복된 것을 한 예수님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면하고 직면하게 되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그 고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 물론 힘들죠. 물론 어렵죠. 그러나 네,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